H UBS。사적인 클래식.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의 하루를 교양 넘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여기는 사적인 클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 그곳이 강의실이면 연회장으로, 노천극장이면 예술의 전당으로, 식당이라면 레스토랑으로 바꿔줄 클래식과 함께 여유로운 점심시간 보내는 건 어떠신가요? 예술은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고 흐름에 맞춰가기 때문에 적어도 유럽사회의 정치, 경제적 변혁에 따른 음악 수요자의 변화가 음악 사조의 흐름과 작곡 양식의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은 음악 사조보다 음악가의 생애에 초점을 맞춰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 어떻게 음악에 묻어났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요즘 막눈 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뜻이 맑은 눈의 광기라고 합니다. 근데 고전주의 시대에도 광기 어린 천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독보적으로 뛰어난 작곡가인 그 이름, 바로 베토벤입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베토벤과 실제 그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면서 오늘의 라디오를 들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베토벤과 함께하는 일곱 번째 이야기, 얼른 들으러 가봅시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기의 천재라고 불렸던 베토벤은 음악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베토벤 이전의 클래식 음악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데 더 집중했던 반면 베토벤의 등장 이후에는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곡들이 많다 보니 해석하느라 곡을 매우 집중해서 들었다고 해요. 그때의 곡 중 유명했던 곡인 베토벤 7번 교향곡은 길이 남을 정도의 훌륭함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후 베토벤은 1800년에 공공음악회를 열 수 있는 콘서트홀을 만들었고 후대 음악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줬죠. 또 고집 세 보이는 그림과 비슷하게 당시의 위대한 작곡가의 기준이었던 의뢰인의 목적에 잘 맞는 음악을 써주는 음악가가 아닌 자신만의 개성을 가득 담은 나의 목소리와 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모차르트와 스승이었던 하이든과도 참 달랐는데요. 필요할 때마다 곡을 작곡해 남기고 갔던 다른 작곡가의 곡들은 사후 음악학자들이 작품을 연도순으로 정리했던 반면 베토벤은 직접 작품 번호를 붙인 최초의 작곡가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작품 번호라는 뜻을 가진 오퍼스를 작품에 붙이고 오퍼스 1번은 영원히 남을 첫 번째 작품으로 여겼다고 해요. 이 정도로 내 작품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던 베토벤은 친필 악보도 굉장히 지저분했는데요. 악보가 인쇄되기 직전에도 작품을 끝까지 고치고 또 고치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작을 남기진 못했지만 후대에 자신의 음악을 들어줄 청중을 위해 온 힘을 다했던 베토벤의 어렸을 때의 삶은 어땠을까요? 베토벤의 어린 시절, 베토벤의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요. 그로 인해 베토벤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4살일 무렵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18살의 모차르트를 보고 베토벤의 아버지는 베토벤도 그렇게 키워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고 그 결과 더 많은 학대를 하게 됩니다. 베토벤의 어머니도 우울증에 시달리다 베토벤이 16살일 무렵 사망해 베토벤이 두 동생까지 부양해야 했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베토벤의 삶에서 평생 고향인 본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베토벤을 수면 위로 올려준 사람이 바로 하이든이었습니다. 하이든이 본회 방문에서 들었던 곡인 베토벤의 장성 칸타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베토벤을 제자로 삼았다고 하죠. 그렇게 베토벤이 빈에 진출했을 당시에 신생악기로 취급받았던 피아노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빈에는 피아니스트가 300명이나 넘었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베토벤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독했으면 단기간에 이렇게 됐을까요? 당시 유행했던 피아노 대결의 상대였던 겔리네크는 베토벤에 대해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마입니다. 라고 평했을 정도라고 하죠. 이렇게 전성기를 달리던 베토벤은 20대 후반에 청력에 서서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현재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는 교향곡 9번을 작곡하며 엄청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이 곡을 작곡할 때 당시만 해도 연주가 끝난 뒤 관중들의 박수 소리조차 들을 수 없을 만큼 망가졌었기 때문에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곡은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합창단을 세워놓기만 한 것을 통해 아주 오랜 고난 끝에 환희가 온다는 걸 곡을 듣는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표현한 것 같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처럼 혹독하고 열정적으로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베토벤. 인간으로서 닮고 싶은 작곡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며 그저 자신이 원하는 음악 세계를 구현해내기 위해 노력했던 베토벤. 그가 쓴 곡은 훗날 피아노의 신약성서라고 불리며 피아노로 표현할 수 있을 최대치의 역량을 집대성했는데요. 고전주의의 끝자락에서 혁명의 물살을 틀고 혜성같이 등장했던 그가 현재까지도 칭송을 받는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끊임없이 변하는 음악사에서 음악을 향유하는 사람들과 작곡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시대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적인 클래식. 오늘도 여러분들의 머리와 귀가 교양으로 한껏 풍요로워졌길 바라며 지금까지 해설가 임세윤, 디렉터 김주원, 엔지니어 김태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